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26일 서울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권력을 모조리 최순실에게 바치고 국정을 농락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기에 공모하기도 한 괴력 국무총리 황교안과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서관 우병우를 국정 농락의 주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.